다들 뭐, 아유, 많이 오셨네요. 공짜라서, 뭐. 예. 아주 뭐, 보기가 좋습니다. 저 중에 또 커플들도 와 계시는 것 같고, 예. 남자 커플들도 눈에 띄고, 남자 두 분이. 예. 아주 뭐, 그 두 분이 서셨어요, 그렇게? 아이고. 러브레터 방청권 가지고 남자 둘이 갈래? 뭐, 이렇게 된 거죠. 어우, 안타깝다. 어우, 너무 안타깝다. 예. 안타까워요. 네. 참 우정이 있어 보이네요. 우정이길 바래요. 아, 또 뭐 우정이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아, 참 우정이죠. 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사연을 네,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 바로 뭐, 가게요? 바로 가죠 뭐. 하다 보면 또 늘어질 텐데. 네, 읽읍시다. 자, 네. 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이디 사랑방 손님과 어머나 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사랑방 손님과 어머나. 제 여자친구 웃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상하게도 카메라 앞에만 서면 표정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필름 카메라로도 찍어봤고 성능 좋다는 최신 디지털 카메라로도 찍어봤고 급기야는 일회용 카메라, 즉석 사진기, 심지어는 비디오 카메라까지 찍어봤는데 표정이 굳어서 당최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닌데 왜 사진기만 들이대면 얼굴이 그렇게 되는지 하다하다 안 돼서 한 번은 하나 둘 셋에 안 찍고 하나 둘에 찍어봤지만 그거 역시 소용없었습니다. 이제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입니다. 평생 간직해야 할 결혼사진이 배경만 좋은 증명사진이 되는 건 정말 싫습니다. 표정이 자연스러우면서 생생한 사진을 찍는 방법 없을까요? 네, 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킨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건데요. 아기들 사진 증명사진 찍을 때 무표정하게 있으니까 빨대로 코 밑에다가 바람을 불더라고요. 그러면 간지러워서 쓰는 게 웃는 것 같이 보인다고. 여자친구분께 쓰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고요. 뭐 이렇게 네.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몰랐어요, 저. 진짜 이래요? 빨대로 이렇게. 왜냐하면 애기들 이렇게 위에만 찍으니까 예. 밑에서 이렇게 고모나 이모가 이렇게 빨대로 풀어주고 있죠. 예. 바람을 불고. 예. 근데 결혼식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죠. 면사포 쓰고 있는 신부 밑에서 빨대. 누가 빨대로 이렇게 코로 바람을 막 불어넣고 있으면. 그건 큰일 나죠. 그거 사진 찍어놔도 재밌겠는데요? 예. 네, 그렇게 찍어놔도 뭐 예, 괜찮겠어요. 다음은 나이스봉봉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나이스봉봉.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테이프로 고정시켜주면 어떨까요? 웃은 상태에서 테이프로 중요 부위를 고정시켜주는 거죠. 화장도 했고 멀리서 찍으니까 많이 티나진 않을 거예요. 단, 청테이프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청테이프는 쓰면 안 되죠. 다음은 김정아 씨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주례를 원빈 씨에게 부탁해보세요. 웃음꽃이 만발할 겁니다. 단 침을 흘릴 수도 있으니 꼭 수건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빈 씨도 아직 결혼 안 하시는데 주례를 벌써 부탁하시는 건 좀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아이디 급제동이라는 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든 일회용 카메라든 사진기는 기계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아니, 못합니다. 여자친구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의 참모습에 놀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객관적인 눈으로 사진을 판독하긴 어려우실 것 같으니 가장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당신의 두 눈으로 찍어 가슴 속에 간직하세요. 좋네요. 좋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써주셨습니다. 급제동이라는 분이. 네. 다음은 네. 이정섭이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남들과 똑같이 웃으면서 찍는 것보다 차라리 서로 돌처럼 굳어서 찍는 게 더 추억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찍는 건 너무 똑같잖아요. 나중에 결혼 사진을 보면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엄마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항상 표정이 굳어 있었단다. 하지만 내 아들 따라 아빠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다. 예. 네, 좋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인데요. 저도 네.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사진을 찍으면. 그럴 때는 일부러 오버액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리고 독특하잖아요. 네. 신부가 네. 딱 웨딩드레스 입고 막 이거 딱 찍는 거예요. 사진을 막.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막. 그거 좋네. 그거 좋다. 좋잖아요. 그거. 그리고 사진 찍을 때 너무 하나 둘 셋 해서 찍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서 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사진을 들고 계속 그냥 찍으면 돼요. 막 이야기할 때도 찍고 웃을 네. 때도 찍고. 네, 하여튼 네. 저 결혼 일단 축하드리고 네. 아니 이분 예. 결혼하시는 저를 쳐다보고 얘기했어. 깜짝 놀랐잖아요. 네. 네. 그런 말 머지않아 듣겠죠. 김재동 씨도 이제 네, 저도 결혼해야죠. 네. 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세요. 아, 왜 그렇게 무슨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상상이 안 가서 그래. 상상이. 김재동 씨가 신랑 옷 입고 이렇게 딱 턱시도 입고 턱시도 입고 딱 머리 뭐 하나 쓰고 우주로 항상... 갈까요? 항상 네. 이렇게? 나는 항상 그 남의 그런 자리에서 사회만 주로 보던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딱 걸어갈 때 그게 되게 상상이 안 가서 야, 제가 축가 꼭 불러줄게요. 너를 보내고. 아, 고마워요. 네. 뭐 다른 좋은 월드도 많은데 너를 보내고. 예. 그래요. 아니면 금지곡 같은 거. 예. 자, 하여튼 뭐 이제 이분 결혼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네. 그리고 뭐 사진 꼭 네. 뭐 굳이 진짜 김재동 씨 말대로 꼭 웃고만 찍어야 그게 좋은 사진 아니니까 그럼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으세요. 찍어서 네. 뭐 간직하시면 나중에 그거 보면서 또 웃을 수 있잖아요. 아이, 사진 보면서 야 네.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네 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 사진기 앞에서 웃는 신부보다는 네. 신랑 앞에서 웃는 신부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 그렇죠. 그럼 되죠. 네. 역시 마무리 깔끔하게 됐습니다. 김재동 씨,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